내 시간에 그 장애인 화가도 만화가라고 할 수 있는 지현곤 씨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61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55살입니다. 이분은 경남 창원의 한 옥탑방에서 55년째 누워서 살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척추결핵을 앓으면서 하체의 뼈와 살이 말라붙어서 마치 그 고치처럼 그렇게 이불 속에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세상 구경, 학교 공부는 초등학교 1학년 중퇴가 끝이고 마산결핵병원을 나와서 그날 마산 시내를 한번 구경한 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상 구경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빌려온 만화책으로 한글을 깨쳤고 그리고 만화를 흉내를 내면서 만화 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점들과 짧은 선들로 이어지는 그의 만화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화가 아니라 카툰입니다. 그 만화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풍부한 유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만화의 특징은 삶의 긍정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만화의 영감을 주로 성경에서 이 만화의 영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명의 만화가 생활을 오래 하다가 첫 번째 전시회를 했을 때에 전문가들은 그의 만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교수는 그의 만화를 보고 이 만화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가 아니라 이건 최고의 예술작품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혼자 습작만으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른 건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만화는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2008년에 한국 만화가로서는 처음으로 뉴욕의 아트갤러리에 초청을 받아서 그의 만화 한 50여 점을 그 뉴욕에서 전시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55년을 애벌레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면서 번데기처럼 살았던 그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남긴 글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운명에 대한 분노도 사실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미숙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표현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잠깐의 결핍,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탓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빛을 발견을 했다면 그는 그 빛을 쫓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 빛조차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그 빛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찬란한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 모진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그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의 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지금 빛 가운데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어두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절정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12시에 비치는 태양빛은 마치 거대한 불덩어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양보다 더 뜨거운 강렬한 빛이 그 일행을 둘러싸면서 그 순간에 그 모든 사람이 땅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둥소리와 함께 그의 귓가에 히브리어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너무나 생생한, 너무나 우리와 같은, 너무나 분명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울이 이 땅에서 멸절하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하필 복음의 원수여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일까요? 자기의 의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강제로 모욕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목적, 그것을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내가 그동안에 배운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본 것 그리고 내가 보게 될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 게 뭘까요? 지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면 그러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무관하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혼미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사단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갔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면의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런 소박한 소망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허무함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성인을 위한 그 만화책이면서 이렇게 그 수필처럼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요. 주로 산동네에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을 써놓은 그런 감동적인 글 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수세식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집에 푸세식에서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수세식 화장실을 딸린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재래식 공중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날이 새면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 전쟁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산동네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 앞에 서서 자신의 본능과 먼저 싸워야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이 간절한 소망, 소박한 소망이지만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현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견디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소망이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세상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곧 실망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어떤 절체절명의 죽음의 벽 앞에서 우리는 깊이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의 인생을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우리의 인생은 풀이요 모든 풀의 영광과 같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풀이요 풀의 영광이요 안개와 같이 곧 시들고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또한 시기와 음란과 방탕과 탐욕과 미움과 욕망의 노예,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택하심은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손길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두움 속에 살던 때를 후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만난 것에 감격해 산다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움에서 빛이 비치리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비추면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이제 우리의 삶을 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죄 용서받고 성도로서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빛 가운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지난 일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예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를 반복할까요? 지금 바울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만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 빛은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그동안에 예언했던 것이다. 이 예언에 성취된 빛 대신 주님을 나는 선포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죄수의 몸으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 있습니다. 나는 유대 율법과 로마 법에 한치의 범한 것 없이 이곳에 서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질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수도사처럼, 그는 세상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그리움 또는 미련 다 떨쳐버리고 일생 동안 자신이 경험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과 총독과 배심원들 그리고 사슬에 묶여있는 이 죄수 바울이 사실은 입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관처럼 그들을 향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이 변론을, 아니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로마 총독 베스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말하자 베스토가 바울의 변론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베스토 각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며 제 정신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 총독 베스토가 바울의 그 변론을 듣다가 인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자 변론을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총독 베스토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과 로마 학문에 능통한 최고의 그런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볼 때 이 바울은 인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바울은 사실 종교 망상에 빠진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망상이 뭘까요? 종교 망상은 DSM-4에 분류되어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신질환은 어떤 뭐, 망상 중에 여러 가지 망상 중에 하나인데, 뭐 편집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해 망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망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 종교 망상도 사실은 약물 치료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토가 볼 때에 지금 베드로가 그 바울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격적인 종교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정신병 환자라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스토만의 평가일까요? 오늘날 지성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도 믿지 않고 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만을 믿고 그들은 윤리학과 미학과 흉의상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인간 학문 세계에 거기서 스스로 자신들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 신앙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유대왕 아그리빠 왕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심으로 제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라도 왕께서 모르고 넘어가실 일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왕께서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세 사슬을 제외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그는 아그리빠 1세의 외동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바로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로서 로마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매우 간교하고 초세술의 능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누이와 근친상간을 한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방정하고 비열한 자로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피가 섞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비록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언자를 믿고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이 정말 어떤 열정적인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혹시 그가 전하는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바울에게 자신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유대 총독 베스토보다도 오히려 아그리빠 왕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깝습니다. 지성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게 복음을 적대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그리빠 왕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 영생, 죄사함에 관해서 마음에 끌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복음은 결국 거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평가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베스토 총독과 번익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징역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토에게 이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도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번익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번익에는 베스토 총독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배심원들이 함께 동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들의 결론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법적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들은 바울의 무죄를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작은 말로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그저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이 비추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미혹되고 어리석어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 3조 9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 대신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빛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그분은 지금 빛 가운데 비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빛을 향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한 신문에 한 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소년 교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불과 23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명문대학의 조교수로 임명된 한국이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 정근모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양천공동체에 사역할 때 이 정근모 박사의 동생 집에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중학교 수석입학, 경기고등학교 수석입학,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검정고시 수석입학, 그리고 그 해에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 차석입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석입학, 대학원을 마쳤을 때 그의 나이가 만으로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4년 만에 최고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핵융합 물리학계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프린스턴과 MIT 뉴욕 공대를 거쳐서 31살의 나이에 한국으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들어와서 한국과학기술원을 세우는데 부원장으로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였지만 그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한순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들 앞에 천재 과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결국 자신의 오른쪽 콩팥을 떼어서 이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근모 박사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갖고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절한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서 눈물로 3일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 시간에 그는 철저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추면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안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그 이후에 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이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벼랑으로 돌진을 했는데 이 차가 벼랑에 떨어지면서 소나무에 걸려서 그 큰 자동차가 소나무에 걸려서 생명을 보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도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빛이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오묘한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는 전율을 했다 하고 그는 간증집에서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그 아들의 생명을 정확하게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밖에 모릅니다. 때가 되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이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분을 쫓을 때 인생에서 원망할 일이 뭐고 그리고 분노할 게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비록 캄캄한 밤과 같을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바로 저곳에서 나를 향해 지금 오라고 부르시고 있다면 여러분 뭘 걱정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불러주셨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한숨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빛이 지금 비치면서 나를 향해 오라고 말씀합니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믿는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우리 앞에 비치는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